위대한 용도사 김종일 동지의 탄생 75돌을 맞으며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의 백두산 지구 혁명 존속지 답사가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답사자들은 해산시 삼지연군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 보천보 혁명 존속지, 청봉수경지, 무산지구 전투 승리 기념탑, 삼지연 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 백두산 삼대장군의 영상을 모신 백두산 미령의 모자이크 벽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보천부 혁명 존속지 청봉수경지를 참관했습니다. 백두산 비룡 고향집을 찾은 답사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의 선군 혁명 용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나가기 위한 맹세 모임을 가지었습니다. 그들은 삼지연 대기념비와 부조제 군상들, 삼지연 못가의 혁명사적들을 돌아보았으며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를 참관했습니다. 그들은 신사동 혁명전적지 무산지구 전투 승리 기념탑을 참관했으며 삼지연군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답사기간 그들은 다채로운 정치문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